넘어 본능 마치 사냥하는 전부의 동물 머리 어깨 허리 무릎 팔 다리 발끝까지 너무 핫한 바르기가 팔뚝 당당하게 I'm a bad bad shouty 화끈하게 let's get naughty 경고됐으면 change up it's danger